깨지만 날리지는 마.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니까 너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. 역겹겠지만 날리지는 마. 한때는 애틋했던 우리니까 지독한 사람으로 너의 과거에 남아서 난 부서지듯 아플 거야. 나를 만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니? 내 욕을 하면서 도로를 주행했니? 홧김에 이것저것 충동 구매했니? 내가 그렇게 밉냐? 잘 생각해봐.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았잖아.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네가 온 세상이고 중심이었단 말야. 역겹겠지만 날리지는 마.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니까 너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. 역겹겠지만 날리지는 마. 한때는 애틋했던 우리니까 지독한 사람으로 너의 과거에 남아서 난 부서지듯 아플 거야. 쨍그랑 내 맘이 깨지는 소리. 완벽한 혼자가 되어 고독함 속에 고립. It's like brrrr. 1월보다 추웠던 너의 눈빛에 심장이 떨리는 소리. 청천벽력이었지. 너의 그 고운 입에서 그런 심한 말이 나올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. 망치로 맞은 듯 했어. 아파 뒤통수. 역겹겠지만 날리지는 마.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니까 너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. 역겹겠지만 날리지는 마. 한때는 애틋했던 우리니까 지독한 사람으로 너의 과거에 남아서 난 부서지듯 아플 거야. 너 아니면 누가 기억하 겠어 너의 옆에서 행복했던 날을. 역겹겠지만 날리지는 마.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니까 너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. 너 아니면 누가 기억하겠어 너의 옆에 행복했던 날은. 역겹겠지만 날리지는 마.